I get your love? How can I make you smile? 두근거리는 이 설레임 내 맘을 들이네. What can I do but dream? Living in a dream all day. 용기를 내 널 초대하고 싶어. And 내게 what you lend. 나와 나의 꿈속에 이런 느낌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몰라. 자기만의 떨림은 나만 알고 있을 뿐. 내가 만든 노래성에 나를 가둔 소년처럼 아직 꿈을 찾아 together.